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눈여겨보셨으면 이 교회에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정도 있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죠. 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열심히 바짝 하다가 식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는데 갈수록 더 많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 최고의 교회 아닙니까? 더 이상 뭘 바랍니까? 교회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이렇게 풍성하면 뭐 이거 최고의 교회 아닙니까? 더 이상 뭘 바랍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에게 최악의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이 내가 왜 이들에게 책망하는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길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교회에 거의 두 배의 분량으로 지금 편지를 써 보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최악의 심판, 책망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지금 너희들이 왜 그런 많은 훌륭한 점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의 원인은 한 가지였어요. 이세벨의 용납.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건 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용납지 않고 드러냈다고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는 일부가 은밀히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 교훈을 따랐어요. 근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여 선지자를 용납하여서 그 가르침을 따랐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아니했고 따르지 아니했고 버가모 교회는 일부가 은밀히 따랐고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전체가 그 가르침을 따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눈여겨 비교해 볼 것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탄의 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무리, 사탄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자, 에베소 교회에 사탄의 회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 사탄의 무리들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별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이 땅에 뭐 조폭의 무리들이 있다.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악한 무리가 있다.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저들은 악한 모임을 만들어서 또 그대로 자기들대로 믿습니다. 서로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런지 에베소 교회는 잘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근데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권자는 무엇입니까? 권위를 가진 왕, 그 보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버가모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탄의 힘을 가지고 억압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런 힘을 통해서 억압되기 시작할 때는 일부가 신앙을 저버립니다. 기독교 역사상 박해가 있을 때는 항상 일부가 신앙을 저버립니다.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경우가 온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던 버가모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에베소 교회는 사탄의 회,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 두아디라에는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깊은 것은 교묘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물질과 쾌락입니다. 돈과 섹스입니다.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돈과 성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의 깊은 것이라 그럽니다. 돈과 성은 자체는 죄가 아닌데 이 물질과 성적인 것이 죄로 연결될 때 죄로 이어질 때는 전체가 파멸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 그러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예수님.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일부가 그 니골라 땅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수술하듯이 일부를 도려내듯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뭐라고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 새 막대기로 질그럭을 깨뜨리듯이 박살내버린다고 그래요. 두아디라 교회는 온 악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온 교회에 퍼졌어요. 아예 용납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철장 새 막대기로 질그럭 깨뜨리듯이 새 막대기에 남아나는 질그럭이 있습니까? 완전히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을 보면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침상에 너희를 던지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침상에 던지겠다. 침상 편하고 좋겠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의 침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병으로서 침대에 눕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고통의 침상이라는 것은 고통을 당한다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고통 속에 내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더 하나 나아가서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은 뭐냐 그러면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행음으로 낳은 자녀들, 회개하지 아니하고 행음한 자들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무슨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이 교회를 살펴봐야 돼요. 아니 너무 좋은 점이 많은 교회인데 왜 그들이 이렇게 심각한 책망과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리고 그 심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다 죽음으로 이거는 그런 엄청난 심판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세벨의 가르침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세벨의 가르침은 표면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바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래서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단지 이것이 뭐 우상 앞에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절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들은 그 당시 길드 상업 그 무역 조합이라 그럽니까? 이 상인들의 조합이 있었죠. 여기에 가입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 선지자가 들어왔어. 쉽게 말하면 지금 교회에 어떤 여자 교육자, 여자 목사라 그럴까요?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거 괜찮다는 거예요. 행음하는 거 괜찮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런 영지주의 가르침이 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에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세벨은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데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방 시돈의 엣바알의 딸. 엣바알은 뭐냐면 바알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엣바알 바알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이름을 가진 시돈 왕의 딸입니다. 이 딸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내가 되죠. 이세벨이.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들어올 때에 그 시돈 왕이 섬기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 그리고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여인은 가장 악독한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들어와서 전국에 퍼뜨려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누가 참신인가 대결을 하죠.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별의 별짓을 다하지만 바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세벨이 아, 바알이 거짓이구나.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신이구나.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치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이세벨 그 여선지자에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치 않았다 그러고 이세벨도 회개치 아니하고 더 표독하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살기가 얼마나 그것이 표독했는지 850대 1의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겁을 먹은 겁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살기의 앞에서 그 표독함 앞에서 그 대승리를 거둔 대선지자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겁을 먹고 또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세벨의 그 표독함이 악기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나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구테타가 일어나서 아합과 이세벨을 몰아냅니다. 이세벨은 성 밖에 던져져서 개들의 먹이가 됩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개들이 다 이세벨을 뜯어먹고 나중에 여우가 가서 보니까 머리하고 이 발, 손바닥만 남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뜯어먹고. 비참하게 던져지는 게 침상에 던져지리라. 고통의 침상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이 아합의 70명의 자녀들. 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세벨의 자녀들도 있었겠죠. 아합의 70명의 자녀들은 여우에게 다 도륙을 당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정확하게 이세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아니한다. 고통의 침상에 던져지고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역사적인 사건도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세벨의 가르침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바알과 아세라 이들의 가르침은 사실 풍요와 다산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세벨의 가르침, 이세벨이 들고 들어온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인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풍요와 다산입니다. 풍요와 다산. 여러분 이거 너무 우리 익숙하지 않습니까? 자, 교회적으로 제가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가르침이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침투했어요.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건 뭡니까? 풍요, 부자교회, 다산, 성도수가 많은 교회라 말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속에 들어온 번영신학, 기복신학,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잘 포장되어서 교회 속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파워포인트를 많이 준비 못했는데 이것만큼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와 미국의 지금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 사진이 좀 어둡고 작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위에 것이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복을 추구하는 삼중복어. 복을 추구하는 교회. 밑에 저 사진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긍정의 힘. 어마어마한 교회의 크기와 인파들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거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는 실제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한국의 이 교회 목사님이 소위 불교 대학이라고 하는 동국대 강연에 가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강의를 했습니다. 기복신앙, 이 땅에서 잘 되고 영적으로도 잘 되고 삼중복음, 삼중복을 외치던 신학입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TV 토론회에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부자교회, 성도수 많은 교회 그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크다고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기복신앙, 번영신앙, 잘못된 이세벨 풍요와 다산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 자체가 완전히 예수님께서 새 막대기로 질그릇 깨듯이 깨트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 오늘날의 교회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고 벤치마킹을 하고 이 교회의 노하우를 따라하려고 하고 이 교회가 목표가 되고 번영과 성공은 하나님의 복이고 가난과 역경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다 보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아시아 일곱 교회만이라도 좀 보세요. 큰 교회들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외치는 교회들은 다 칭찬받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힘없고 능력 없는 작은 교회들만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큰 교회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작은 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큰 일을 할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뭐 고아원을 세우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면 엄청나게 도와줄 거예요. 수많은 선교회가 있고 수많은 봉사단체 조직들이 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아주 큰 일을 많이 하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엑스레이를 찍듯이 그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이 풍요와 다산 바알과 아세라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런 아름다운 행위, 사랑과 믿음과 수고와 인내 속에 감춰진 그들의 죄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믿음, 인내, 성김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 아예 타락한 교회라면 모르겠는데 사랑 있고 믿음 있고 인내가 있고 성김 있는 교회가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지금 생각으로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행음 뭡니까? 섹스 아닙니까? 매춘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걸 용납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게 그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죄인 줄 알지만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랑 있고 믿음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으면 이는 죄 안 짓습니까? 다윗도 성적인 문제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성적인 문제에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더라도 성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회든지. 두 번째로 그런데 두아띠라 교회의 문제는 그런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왜 쇠막대기로 질그릇 깨트리듯이 박살 내버릴 수밖에 없냐 그러면 두아띠라 교회의 문제는 그것이 진리인 양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 줄 알지만 내가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잖아요. 나도 죄인 줄 알지만 유혹이 너무 커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진리인 양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이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매춘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비슷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성경이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은 교단들이 아니라 큰 교단들이 미국에 내놓으라는 큰 교단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목사를 강단에 세우고 동성애를 진리냐 옳은 것이냐 죄가 아니냐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 교회는 썩은 교회냐? 아닙니다. 그 교회도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동성애를 용납하고 동성애를 가르치는 교회가 다 악하냐?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교회 교인들이 다 악하냐? 아니, 나름대로 다 수고, 믿음, 인내, 성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용납해버리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두아띠라 교회처럼 풍요와 다산, 이세벨의 가르침, 기복 신앙과 동성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까? 누가 봐도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인데 왜 교회에서 심지어 이슬람도 동성애하면 칼로 죽여버려요.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서 이걸 용납하냐 말입니다. 왜 그럴까? 말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애매하게 알면 그만큼 마귀는 틈타기 좋습니다. 제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잘 아시죠? 요나.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배를 타려고 욥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다. 여러분, 그 당시 배는 매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몇 달에 한 번 그런 다니는 배입니다. 몇 달에 한 번 다니는 그 배가 마침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면 내가 욥바 항구로 갔을 때 니느웨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해야지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구나. 하나님이 마음 바뀌셨구나.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다시스로 하나님 나를 보내시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 몇 달 만에 오는 배가 어떻게 내가 욥바로 갔는데 마침 거기 있을 수 있냐?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다. 다시스인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한 발람 선지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발람을 꼬시기 위해서 발락이라는 왕이 신하들에게 은금과 보물들을 들고 발람을 찾아갑니다.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를 좀 해달라.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다 그랬죠. 두 번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은금과 보물을 본 발람은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물질에 그 폐물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두 번 가지 말라 했는데 그들을 집에 머물게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까? 내일 아침에 무슨 말 하시려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하고 돌려보내야 될 그 사람들을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보면 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구나 하는데 하나님 가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놓고 왜 가는 길에 사자가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발람이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그 사자를 누가 봅니까? 타고 가던 나귀가 본 거예요. 발람은 보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어요. 나귀가 사자를 보고 앞을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아니 이 나귀가 왜 안 나가냐고 막 나귀를 때리려고 그런 거예요. 나귀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죠. 칼로 죽이려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놓고 왜 또 가라고 해놓고 거기서 또 죽이려고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발람은 물질의 마음 뺏긴 거예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그래 가봐라. 가서 고생해봐라. 가서 죽어봐라. 우리 부모들이 애들이 집 나가려고 그러면 독립한다 그러면 너 집 나가면 고생이야. 부모가 해주는 밥 먹을 때가 좋아. 근데 애들이 압니까? 집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자꾸 이야기하면 그래 나가서 한번 고생해봐라 하듯이 허용하시는 것이 지금 이거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내 앞에 길이 열린다고 마침 내 앞에 뭔가 나타났다고 이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분명히 어떤 길이 열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삶의 매뉴얼이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가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읽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믿는 자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 배신 안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의 가르침도 용납한 거예요. 말씀에 무지했어.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돼. 죽기 살기로. 성경 안 읽으면, 성경 모르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참 어렵네. 사랑이 있어도 책망받고, 수고와 행위와 성경과 믿음이 있어도 책망받고, 왜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예수 믿는 게 좋은 것이라면, 마귀가 이게 파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써서 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뺏기려고. 죽기 살기로 읽어야 돼요. 대충대충 내 생각대로 적당히 믿으면 마귀가 딱 그걸 가지고 넘어뜨립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엄청난 심판 가운데도 마지막에 희망이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볼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빠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새 막대기로 질그럽게 될 때 심판받을 때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희망입니다. 이 교회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새막대기로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의 기준대로, 말씀을 부여잡고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참 무시무시한 예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거지만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예수님의 편지가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만이 살길입니다. 말씀 읽으세요. 죽기 살기를 읽으세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죽기 살기로 읽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제가 몸이 아주 안 좋았어요. 사실 지지난주에는 몸살까지 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팔다리가 쑤시고. 그런데도 지난주 한 주에 90장을 읽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몸도 안 좋은데 지금 책 들 힘도 없는데 이번 주 그냥 넘어가지 했을 텐데 죽기 살기로 하니까 진짜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처럼 90장이 있더라고요. 다른 거 희망 없습니다. 말씀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살려면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말씀이 주는 힘으로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왜곡된 진리 속에서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